찾아 찾아 걸어온 인생 길 울면서 지났나 후회할 바엔 내일의 꿈 찾아 가려니 헤어진다면 놓칠 수 없어 당신만이 항구랍니다 눈물을 감추려고 고개 들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겨둔 채 돌아서는 당신이여 어쩌다 우리는 헤어지는지 당신은 가야만 하는지 말을 해봐요 가슴 아파요 이별 슬픈 정자강이야